선군절 기념 전국 노동자 체육 경기 대회가 폐막되었습니다. 폐막 모임이 25일 평양의 청춘거리 롱구 경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모임에서는 종합순위와 종목별 순위가 발표되고 우승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메달 등이 수여되었습니다.